평양인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전문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세의 즈음에서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가 게재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